말할래.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멀리 멀리. 이미 나는 burning burning. 친구에서 연인 연인 넘어가는 순간 네 맘을 원해. 내 맘은 안 변해. 이렇게 말할래. 지웠다 하면서 또 다시 다 끝난 줄 알면서 또 다시 있어. 아무렇지 않게 또 하루를 지내보려 해도 그게 안 돼. 더는 안 돼. 다시 너를 찾게 될 다른 누구 말고 너야. 나를 사랑했던 너야. 그래 단 하루도 한순간도 난 변한 게 없어. 네가 돌아오길 원해. 오늘도 너만을 원해. 앞이 캄캄해서 더 나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땐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다시 한 걸음 내딛지만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눈에 담기는 건 나와는 반대로 빛나고 있는 너의 뒷모습 나는 어두워져 미쳤나봐요. 어쩌면 이렇게 내가 어두워 내게 다가오려다가 그만 멈췄나. 걱정을 받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대뿐인데 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었는지 무표정하게 서로 마주 볼 때면 사실은 난 많이 떨려요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그대 곁을 맴돌다 보면 이런 내 맘 알아줄런지 말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은데 다가설 수가 없어 기대고 싶은데 널 안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어 시간이 좀 흘러서 시간이 조금만 더 머물러주길 아무것도 모른 채 날 바라보는 그대 입술 주고 싶어 말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은데 다가설 수가 없어 기대고 싶은데 널 안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없어 시간이 좀 흘러서 아직도 모르나 봐 널 사랑하는데 널 좋아하는데 모른 척 했었나 봐 혹시나 그대에게 내가 말해버리면 그래도 지금처럼 곁에서 날 바라봐줘요 결국 지워지겠지 그저 그 시절에 추억으로만 남게 쓸쓸하게 남겨진 한나도 후회 작은 별 하나 잊지 못해 나처럼 너도 머물게 된 걸까 마저 멈춘 외딴 곳에서 그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날 잘 몰라도 돼요 더 바라지 않을게 멀리서 널 줄 수 있는 게 참 별거 없어서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다가가고 싶고 널 안고 싶은 내 마음을 누르는 일 길고 줄 수 있는 게 참 별거 잡을 수 없단 걸 여전히 내게 가고 싶고 널 안고 싶은 내 마음을 누르는 일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 잠그고 온종일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. 잠이 들면 나아지겠지. 이대로 모든 게 다 멈췄으면 좋겠어. 잘 지내 그 한마디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아. 너와 있던 사진 속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웃고 있어.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상처만 더 깊게 남겼어. 미안하겠다 왜 그렇게 나밖에 몰랐을까. 내 손에 놓여있는 photograph 그 속에 웃고만 있는 날 다시 돌아오지 않나. 난 다시 돌아오지 않나. 잠들 수가 없어. 말을 해 네가 곁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해. 또 바보처럼 제자리 맴돌고 또 눈물 없이 견디기 힘들어. I don't wanna never give up on you. You're my everything.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상처만 더 깊게 남겼어. 미안해 그때 왜 그렇게 왜 나밖에 몰랐을까. 내 손에 놓여있는 photographs 그 속에 웃고만 있는 넌 다시 돌아오지 않아. 넌 다시 돌아오지 않아. 생각이 들어 어렸을 땐